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저국과 혁명 앞에 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이는 인민의 심장이 대본에 매혹되어 온 녹스로 따르는 분. 그의 마음속 무한대한 사랑의 바다에 인민은 안기었노라. 더 말이 못하랴. 혁명을 떠매고 나서신 걸음,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사려 깊이 보살피시니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신 것만 같아, 우리 장군님 다시 배운 것만 같아 목이 메어 이 나라 아들딸 천만이 안긴 품. 따르노라. 저서의 병사들과 굳게 어깨 곁고 팔을 끼고 전우의 정을 나누시는 강철의 영장을 이 나라 천만 대열을 이끄시는 손길을. 우리 따르노라. 당을 따라 만난 시련 이겨낸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시려 생눈길을 헤쳐가시는 그의 발걸음을 인민의 모든 꿈꽃 피워주시는 우리 어버이를. 아, 우리 혁명의 유일 중심, 위대한 인간의 심장에 끌려 천만이 핏줄이고 따르는 이 진정,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억척불변의 철갑이 되었다. 어느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다더냐. 피어린 백두의 한 줌 흙이 될지언정 영도자를 따르는 길 끝까지 걸어온 혁명 선열들의 그 빛나는 영생이 빚긴 인민의 마음을. 변함없이 가리라.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하늘 땅이 열백 번 바뀐데도 우리 삶의 따사로운 태양 김정은 동지, 그이와 맺은 정 변함없이 안고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리라. 진정 그렇습니다. 언제나 경의하는 원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 원수님은 인민을 그리고 인민은 원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내 조국의 이 아름다운 화폭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숭고한 혼윤일체의 화폭이거니 경의하는 원수님의 품에 운명의 핏줄을 더 굳게 잇고 언제나 원수님 곁에서 사는 이 나라 천만 군민의 마음 담아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갑니다. 그 품이 없이 하루 한시도 못 사는 우리 맘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원수님 곁에는 전으로 사는 한 분만 우러러 믿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